HUBS.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 중앙언론기구 한대방송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는 한대방송국 국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방송국 이야기와 비슷한 진로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한대방송국 국원은 바로 헙스의 기둥, 기술부를 이끄는 기술부장 율리경 국원입니다. 한대방송국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마스터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술부를 이끄는 율리경 국원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의 어서와 율리경 국원은 처음이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방송국의 핫걸 율리경 국원은 미국에서 몇 년간 살다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저희 한대방송국에서 밈 선구자로 불립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밈을 다 통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재치와 끼가 있어서 그런지 방송국에 지원할 때만 해도 꿈이 PD나 시나리오 작가 같은 제작자였다고 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입학한 것도 방송국으로 진출해 꿈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솔직히 다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방송국에 대한 로망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리경 국원도 먼저 대학교에 진학했던 친구의 대학 방송국 활동들을 듣고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리경 국원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 4년 동안 쌓아놓은 기술 경험에 자신감이 생겨 기술부에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또 리경 국원에게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슬프게도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일이라고 합니다. 64기가 수습 국원이었을 당시 여름 트레이닝을 진행하던 중 보도부 영상에는 뉴스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뉴스는 정해진 규격이 확실하고 소위 말하는 함정이 많았기 때문에 편집할 때 조심했지만 결국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결격 사유가 많이 포함된 영상을 제출하게 됩니다. 앞서 트레이닝 기간 중 이미 페널티가 약간 쌓여있던 리경 국원은 자칫하면 퇴국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다가오는 정기회의에 가기가 너무 싫었고 이 시점으로 방송국을 떨어지면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가야겠다라며 새로운 진로까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같이 트레이닝 기간을 가졌던 동기로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정말 리경 국원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 기술부의 기둥, 기둥 오브 기둥인 리경 국원의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경 국원은 눈이 나빠질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TV를 즐겨봤다고 해요. 특정 진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방송 산업에서 종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랬던 리경 국원은 최근 학교 과제로 스페인 기업에 대해 조사하다가 패션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패션과 미디어를 융합해 패션 콘텐츠 산업에서 종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서로를 보는 방송 국원으로서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리경 국원만큼 옷 잘 입고 잘 어울리게 코디하는 사람 없거든요. 저는 리경 국원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새 진로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대본을 작성하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기술부가 방송국 내에서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마스터의 요구사항을 현실로 해내기란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들게 카메라와 중장비를 다루고 남아서 늦게까지 편집하고 컴퓨터 관리도 해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부서가 기술부라고 생각해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대 방송국의 기둥인 기술부가 우리 방송국을 잘 받쳐주고 버티고 있기에 모두 좋은 퀄리티의 영상과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이고, 제가 리경국원의 진로에 대해 얘기하다가 오늘은 제 생각을 너무 많이 말했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리경국원은 요즘 의료학과를 다중 전공하며 진로를 향해 더 노력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밤잠도 많이 설치고 생각도 많다고 해요. 그래도 항상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리경국원, 우리가 응원하는 거 알죠? 오늘은 기술부장 윤리경 국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리경 국원이 요즘 마음속에 새기고 다니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자신의 모습에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겐 신중하게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니까요. 언젠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별개로 너무 착하고 배려심 넘치는 리경 언니가 가끔 걱정되긴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 반응해주고 공감해주는 언니 덕분에 정말 행복하다고. 언니가 말했듯이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만났을 때도 할 얘기가 끊이지 않고 동고동락했던 우리의 추억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네요. 오늘의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에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하지만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금요일마다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이상으로 아나운서 임세윤, 디렉터 김주원, 엔지니어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